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기로 인해서 한 여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마리아는 약혼한 여인이었지만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영문도 모를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인 소리였겠습니까? 자신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단 말인가? 이 젊은 처녀는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마리아의 인생은 비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이제 세세토록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여인이라고 기억할 그런 여인으로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이 한 여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관심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Gifted Hands라고 하는 신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그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은 벤 칼슨이라고 하는 의사였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4살짜리 수술을 포기해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4살짜리 악성 뇌암에 걸린 어린 환자 그리고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어린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킨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가 태어날 때 머리가 붙은 그러한 쌍둥이가 있죠. 샴 쌍둥이라 그럽니다.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그 수술을 성공한 의사가 바로 이 벤 칼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사에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이 벤 칼슨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사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흑인이었어요.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인삼고 한마디로 문제아였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은 그저 문제아 그 이름에 딱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도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구구단 언제 다 외우죠? 요즘은 유치원에서 다 외운다면서요? 구구단이 아니라 13단을 외운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벤 칼슨은 5학년이 돼서도 구구단을 못 외울 정도였다 그래요. 수학시험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문제도 못 맞춰서 놀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다 그래요. 그러던 아이가 신의 손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오늘의 당신이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벤 칼슨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할 때도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이 소년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학교라고는 3년밖에 다닌 적이 없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그래요. 그 신앙의 어머니를 보고서 그 신앙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열등하다고 또 문제하라고 낙인 찍었던 이 소년에게 끊임없이 그 신앙으로 격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그렇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쓴 자서전이 바로 Gifted Hands라고 하는 신의 손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은 손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볼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또 북미에서 청소년들에게 또 특히 이제 희망을 잃고 또 문제아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아이들의 인생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또 격려가 되었던 그런 책이었고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문제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어느새 신의 손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면 꼭 이 벤 칼슨처럼 꼭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꼭 그렇지는 않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그 인생에게는 가장 큰 변화요. 그것이 곧 성공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엄마들이 지난 3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것 또 다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따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엄마와 또 함께 교육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의 인생은 복되고 참으로 고귀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저 역시도 1985년 12월 25일 오늘과 같은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없는 치기로 경찰서에도 다녀왔던 그런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저도 세례를 통해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복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특별히 저의 경우는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런 날로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또 다섯 자녀들에게 또 베푸는 것이죠. 사실 5년 전 12월 25일 성탄절에도 저의 집례로 제 둘째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입교하는 그러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같은 성탄절에 저의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아이가 입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자기의 말로 신앙 고백을 적어서 주보에 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아이가 적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왜 교회에 가는지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재미있어서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교회에 갔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이유만으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비록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으며 이제 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제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세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날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변화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나태함에서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찾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유익을 구하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복이라 말할 수 있죠.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게는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 고백하던 그 날에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것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요, 이러한 운명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끔찍한 소식을 들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찬송하는 그 찬송 가운데 자신의 삶의 꿈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 시골뜨기 어린 처녀였던 이 마리아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 카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의 성공이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나는 성공이란 자신을 초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일일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모든 인생에는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자신이 그러한 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삶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질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알려진 구상 선생이 계십니다. 이 구상 선생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 제목은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주님만을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경배할 줄을 모르옵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주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롯의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일흔 번도 넘게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시인이 일흔이 넘는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 성탄절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룩한 열망을 갖는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 그런 거룩한 열망을 이 시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동안 맞이했던 성탄의 횟수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이 맞이하는 성탄, 그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동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삶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거룩한 열망을 주십니다. 자신을 초월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갖게, 소원으로 갖게 하십니다. 그저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이 마을을 위하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이루어가고자 그 삶의 걸음을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가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찬송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이웃, 그리고 이 땅의 누군가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이 열 번째이든, 이번 성탄이 스무 번째이든, 이번 성탄이 50번째이든 혹 80번째이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거룩한 열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